소원을 들어주는 반지. 옛날 옛적에 두 아들을 둔 왕이 살고 있었어요. 형 에드워드 왕자는 현명하고 사려 깊었고 동생 클리포드 왕자는 돈을 굉장히 예쁘게 썼답니다. 아, 루버스, 보석을 더 가져와. 왕자님, 왕자님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정교하군. 여기 있네. 왕자님, 감사합니다. 왕자님, 그 말을 100개 더 주셔야 합니다. 그래? 잠깐 기다려라. 형, 금화 100개만 빌려줄 수 있어? 아버지께서 조금 전에 금화 1000개씩 주셨잖아. 벌써 다 썼어. 벌써? 아직 한 시간도 안 지났잖아, 클리포드. 형,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형도 그 사람이 한 반지와 팔찌를 봐야 해. 형도 좀 꾸며야 한다고. 동생아, 그러면 안 돼. 제발 돈 좀 빌려줘. 우린 왕자인데 어떻게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 에드워드 왕자는 클리포드 왕자에게 금화 100개를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동생의 과소비하는 습관으로 인해 왕실의 돈을 모두 써버릴까 걱정된 에드워드는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러다가 클리포드가 왕실의 전 재산을 다 써버릴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맞다. 동생과 얘기해봤니? 클리포드는 항상 우리는 왕자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클리포드 왕자를 오라고 해라. 지금 당장! 클리포드 왕자는 왕에게 불려갔어요. 너는 돈이 좋은지만 알지? 돈이 얼마나 너를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너에게 금화 1000개를 주마. 한 달 동안 다 써버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또 금방 써버린다면 돈이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알게 될 것이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절대 왕궁에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 말을 마음속에 똑똑히 새겨두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왕은 클리포드 왕자에게 금화 1000개를 주었지만 클리포드는 당연하게도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속에 따라 왕궁을 떠나게 된 클리포드의 수중에는 에드워드가 준 금화 4개뿐이었어요.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 네 동생을 위한 거야. 클리포드는 착하니까.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게 될 거고 더 현명해져서 돌아올 거다. 국경에 다다른 클리포드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봐요! 가염순통물은 때리면 안 돼요! 얘가 내 우유를 다 마셔버렸다고! 난 이제 뭘 마셔! 이 고양이는 고춧거리일 뿐이야! 제가 고양이를 살게요. 얼마죠? 적어도 금화 한 개는 줘야지. 여기 있어요. 이봐 친구, 넌 이제 자유야. 아무도 널 때리지 않을 거야. 당신을 따라갈래요. 그래도 되지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착하잖아. 그거면 충분해. 고양이와 함께 길을 떠난 왕자는 들판에서 화가 잔뜩 난 농부를 보았어요. 이 끔찍한 녀석! 무슨 일이지? 가염순통물은 때리면 안 된다고요! 새가 내 과일을 다 쪼아먹는 동안 얘는 쫓아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 개의 다리를 보세요! 제가 개를 살게요. 얼마죠? 적어도 금화 한 개는 줘야지! 여기 있어요. 넌 이제 자유야. 당신을 따라갈래요. 그래도 되지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너는 착하잖아. 그거면 충분해. 가자. 다시 길을 떠난 클리포드는 빨간 천으로 덮인 이상한 짐을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났어요. 서로 마주친 순간 클리포드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나 좀 구해줘요. 이봐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너는 뭐야?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어요. 새를 풀어주세요. 새는 새장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야 한다고요. 금화 한 개를 주면 이 앵무새를 풀어주지. 여기 있어요. 이제 앵무새를 풀어주세요. 지금 당장요. 가고 싶은 곳으로 활활 날아가렴. 당신을 따라갈래요. 그래도 되지만 너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착하잖아. 그거면 충분해. 가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걷던 클리포드는 얼마 가지 않아 뱀을 부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난 이러고 싶지 않아. 누가 나 좀 구해줘. 이봐요. 뱀을 바구니 안에 두는 건 잔인한 일이에요. 풀어주세요. 어서요. 바로 이 뱀을 풀어주겠네. 자네가 나에게 금화 한 개를 준다면 말이지. 여기 있어요. 넌 이제 자유야, 친구.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친구. 아닙니다. 저와 함께 저희 가족에게 가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하세요. 클리포드는 뱀이 하라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뱀이 말한 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다 함께 뱀이 사는 동굴로 갔어요. 뱀이 먼저 아버지 뱀과 얘기한 후 클리포드가 동굴로 들어갔어요. 내 아들을 구해줬다고 들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답을 바란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착하구나. 부탁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원하는 게 있으면 뭔지 말해보렴. 그렇다면 하고 계신 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살면서 이 반지를 빼본 적이 없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가져가라. 마녀를 조심해야 해. 마녀가 이 반지를 오랫동안 찾아다녔거든. 그렇게 클리포드는 반지를 얻었지만 뱀이 가진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받은 대신에 반지를 받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죠. 클리포드는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빵 한 조각을 꺼냈고 동물들도 똑같이 배가 고플 거라는 생각에 동물들에게 그 빵을 주었어요. 나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아. 이건 나눠 먹으렴. 반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이건 그저 평범한 반지일 뿐이잖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음식을 달라고? 원하는 건 아무거나요. 음식을 달라고 해봐요. 저에게 가장 맛있고 달콤한 푸딩과 고양이에겐 딸기와 크림을, 앵무새에겐 과일과 콩을, 그리고 개에게는 과자를. 넌 뭐 먹을래? 난 이미 먹었어요. 괜찮아. 그럼 다시. 음식이 벌써 다 생겼잖아. 정말 맛있겠다.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를 절대 몸에서 떼지 말고 잘 가지고 다니면서 소원을 빌세요. 정말 고마워, 친구. 클리포드와 동물들은 멀리 떠났어요. 반지가 있어서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었죠. 반지를 통해 음식과 따뜻한 숙소 등 원하는 건 다 얻었거든요. 클리포드와 동물들은 새로운 나라에 다다랐을 때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왕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루 만에 바다에 금으로 된 궁전을 짓는 자에게 공주와 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정말 이상한 말씀이야. 왕이 악마에게 홀리신 게 틀림없어. 그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 반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왕을 홀렸지. 반지를 사용한다면 왕의 말은 쉬운 일이었어요. 클리포드는 왕궁으로 가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말인가? 예, 전하. 클리포드는 바다로 가서 밤새 편하게 잤어요. 모든 사람은 걱정했지만 클리포드는 새벽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반지의 소원을 빌었어요. 그렇게 바다에 아름다운 황금 궁전이 생겼어요. 경비병으로 변신한 마녀도 그걸 보았죠. 반지다. 드디어 찾았어. 저 반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고 말겠어. 클리포드는 공주와 결혼하여 황금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때 마녀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 마녀는 할머니로 변신하여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꾸몄어요. 친절한 공주는 마녀를 궁전으로 데려왔어요. 공주님, 정말 멋진 궁전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궁전에 하인 하나 없을 수 있나요? 아, 하인은 필요 없어요. 서원을 들어주는 반지로 클리포드가 모든 걸 하거든요. 그 반지를 보고 싶어요. 빨리요. 공주님만 괜찮으시다면요. 클리포드는 항상 반지를 가지고 다녀요. 반지를 보려면 클리포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야 해요. 클리포드에게서 반지를 훔치는 건 어렵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공주님께서 반지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왜요? 만약 왕자가 바다에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공주님께서 보관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맞네요. 클리포드에게 말해봐야겠어요. 그날 밤 클리포드가 바다로 나갈 때 공주는 반지를 보관하겠다고 말했어요. 클리포드도 동의했죠. 다음 날 아침 클리포드는 반지 없이 바다로 갔어요. 클리포드가 바다로 나가서 공주가 혼자 남겨진 걸 본 마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공주에게서 반지를 빼앗아 갔어요. 내 거야! 내 삶을 이걸 찾는 데 바쳤어! 이걸 찾기 위해서 왕도 홀렸다고! 드디어 내 것이 됐어! 클리포드가 돌아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모를 거야! 클리포드가 돌아왔을 때 동물들이 클리포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줬어요. 왕비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 알아요. 그럼 데려다줘, 얼른. 거기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해요. 마녀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맞아요. 그 사악한 마녀는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뇽, 우리가 반지를 되찾아줄게요. 앵무새는 마녀가 공주를 납치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먼저 뱀이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저녁으로 치즈를 달라고 한 다음 남은 거를 동굴 벽 근처에 드세요. 음흠. 공주는 저녁으로 치즈를 달라고 했고 그걸 동굴벽 근처에 떨어뜨려 놨어요. 밤이 되고 공주와 마녀가 잠들었을 때 쥐가 치즈를 먹으러 왔죠. 고양이는 기다렸다가 쥐를 잡았고 쥐의 꼬리로 마녀의 코를 자극했어요. 마녀는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반지를 뱉어냈죠. 앵무새는 그 반지를 물고 멀리 날아갔어요. 개는 공주를 풀어줬고 뱀은 마녀가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죠. 그렇게 동물들과 공주는 클리포드에게 돌아왔어요. 이 나라의 사악한 마녀의 악함과 마법이 영원히 이 왕국에서 모두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하신 말의 뜻을 알겠어. 네? 저는 그마 돈이 많았지만 그게 나쁘기도 하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돈이 아닌 내 친구들이 날 도와주었죠. 그동안 왕자로 살면서 날 무언가 살 수 있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사랑이나 우정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동물 친구들과 당신, 그리고 형과 아버지가 있어. 돈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아버지께 돌려드리렴. 그분의 것이니까 말이야. 마침내 현명해진 클리포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클리포드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아버지와 형, 그리고 동물 친구들과 사랑하는 연인인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